조선노동당 창건 72돌세 즈음하여 북유럽지역 진보족총당 및 친선단체들의 연합경축모임이 7일 스웨디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스웨디의 단마르크, 핀란드의 진보적 정당,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주체수상 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 스웨디의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영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성대의 경축을 감상했습니다.